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번화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안하실 것이요 그 이름을 홀로 안하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비아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문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여기 보니까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는데, 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는데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를 구원자구나. 저 논에서 쌀이 어디서 나와요? 논에서 쌀이 나와요. 아이고, 그럼 논이 우리 구원해주시는,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우리 부모보다 나은 데구나. 그 논에 가서 떡해다 먹고 저를 한번 구워가지고. 저 감나무에 가서, 개나무에 가서 또 저를 한번 구워가지고. 하여간 옛날 사람 또 그렇게 했어요. 이상한 데 있으면 또 가서 논에다 놓고 저를 한번 구워가지고. 그 나무가 저절로 열매가 열린 것이 아니고, 논에서 저절로 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 어떤 남자가 성전이 아니고 어떤 여자가 성전이 아니고 성전 제일 머리가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서 흘러내리는데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붙여서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주는 물이요? 아까는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것이 무슨 예루살렘이 신기해서 예루살렘이 좀 좋아하고 그래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 개인 머리가 되신 고해 안에 그렇게 성전 건물마다 다 지어졌는데 312페이지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거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복이 되셨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요? 누구를 다 방법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거기서 연결되어 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인데 바로 거기서 성 안에 성전하면 성 안에 할 것 같으면 이 중에는 모두 성전인데 그 성 안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있어요.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란다. 예수님.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는 그 물,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친 도움과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속통만치라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할 줄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